노동신문은 2일 기리절부 독수리 훈련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이런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논평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이 3월 초부터 강행해온 기리절부 독수리 16 합동군사 연습이 막을 내렸다고 하면서 33만 이상의 방대한 병력과 미제의 핵전쟁 살인 장비들이 대량 투입되어 사상 최대 규모로 벌어진 이번 합동군사 연습은 적들이 연례족이라는 허울과 방어족이라는 외피마저 벗어던지고 감행한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 연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대한 침략 무력이 동원된 키 리절브 독수리 16 합동군사 연습은 또한 최종 완성된 북침전쟁 계획을 실천적으로 검증할 목적과 미제의 새로운 침략전쟁 수행 방식에 따른 핵전쟁 실동 연습이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이번 키 리절브 독수리 16 합동군사 연습이 미국과 괴뢰 패당의 북침 핵전쟁 광기가 한계선을 넘어 극히 무모하고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놈들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제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이번 훈련의 목적이 다름 아닌 북침전쟁 도발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하면서 만일 미제와 박근혜 패당이 끝끝내 북침 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최첨단 핵타격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도발자들과 모든 침략의 본거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잿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그 기회에 남조선을 해방하고 이 행성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드러내고야 말 것이라고 논평은 강조했습니다.